남조선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에 의하면 6.15 공동선언 7촌 남초위원회 상임대표 리창복이 9일 민주로 총경남본부 회의실에서 강연하면서 6.15 민족공동행사에 남측대표단이 참가하는 데 대해 끝내 거부했으며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는 등 통일운동을 가로막는 괴뢰당국의 초사를 단죄했습니다. 한편 남조선 뉴시스에 의하면 괴뢰경찰이 9일 조국통일본민족연합 남측본부 대구 경북연합 성원이 북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자료를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의 집을 수색하는 파시적 폭거를 감행했습니다.